세상이 하얗게 멈춘다. 혼자만 다른 시간 속에 갇힌다. 내리는 건 새하얀 눈인데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일까. 시린 건 저 바람 때문. 시간인데 잊혀지는 건 나였다. 끝없이 쏟아지는 눈꽃 사이 희미해진 발자국 내 쉬는 숨결마다 내 이름이 흩어져 차가운 건 저 하늘인데 숨 막히는 건 왜 나일까. 하얀 눈이 내려와 내 마음 위에도 소복이 내려와 세상이 하얗게 점점 더 하얗게 너와 나 아득하게 사라져간다. 시린 건 저 지는 건 나였다. 너와 나 모두 사라져 간다.